남조선 뉴시스에의하면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13일 괴뢰 외교부 앞에서 평화행동을 가지고 조선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신문 프리시안이 최근 사드 배치 책동의 진속을 가밝히는 남조선의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박홍서의 글을 실었습니다.